나 바보였더냐. 찬란 사랑도 못난 사랑도 어울리며 사는 거지. 찬란하면 찬란하지 못나면 못났지. 제 멋에 사는 거지. 찬란하면 찬란하지 못나면 못났지. 행복인 거야. 네가 잘나서 일색이 더냐. 내가 못나 바보였더냐.